I'm a dreamer. I save your soul. I'm a dreamer, dreamer. I'll be a dreamer. Yeah. 과 다른 내 시차보다 더 느려도 내 같은 위치야 지금 이대로 영원히 계속 꾸준히 끝까지 I want myself 꿈꿈같이 손다시 툴툴대당 무릎 딱 기다려 뻔한 운명 따윈 그게 먼저 날 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 길로만 와 너는 걸어가라 go 와 어차피 뛰어봐야 변한 건 없다고 세상이 다 그래 운명이라고 나는 불도 없는 존재인가 방식대로 난 그 벽을 넘게 서 Set it on fire I'm a dreamer 내일 난 꿈을 꾸니까 수많은 것들이 했던 꿈이 내 밤 날 잡아줘 I'm okay I'm a dreamer 내일 난 일어서니까 가끔 두려운 게 내가 묶어 인지니 내 마음 버리는 습관을 만들어 업종 교체 가는 길들 부업을 가기란 쉬운 지름길을 앞지름 이를 짐작 겁먹기는 더 뒤로 뺏지만 아직 길러 이대로 눈을 감고 달려도 또 무너져봤자 다시 길 가끔 겁나기도 하겠지 그 지난 걸 다 여기까지 한 게 와 시끄럽다 여기까지 정신을 없다고 모두가 다 말 그만두라고 그래서 나는 겁이 없나 봐 That's my passion I think the dream yeah. 쓸데없이 적당히 싹 다 내